우리나라의 함경북도 북부 피해 지역 복구에서 성과가 이룩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무산군 피해 복구 지역에 새 주택 지구를 형성했습니다. 무산군 쪽으로 살림집 건설을 제일 먼저 끝낸 군인들은 학교와 유치원을 비롯한 10여 동의 공공 건물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회룡시 피해 복구에 참가한 인민군 군인들은 1760세대의 살림집과 16동의 공공 건물의 외장 재바르기, 지붕 철판 씌우기를 단 3일 동안에 결석했으며, 경원군 피해 복구에서 인민군 군인들은 250세대의 살림집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안의 건설자들은 온성군을 비롯한 피해 지역 살림집 건설 과제들을 90% 해제했습니다. 한편 청진 신발 공장에서는 이미 피해 지역 학생 선임들에게 많은 신발을 생산해서 보내준 데 이어서 40여 일 동안에 피해 지역에 보내줄 10만 컬레의 각종 신발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